조선노동당 창건 이룬 한들과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아운돌스의 점에서 영국 우간다에서는 업적 토론회가, 기내에서는 독보회가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은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주치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당권설의 영덕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이룬 한돌세 점에서 미얀마의 미트 타르모 출판사 총사장과 동정의학과학연구소 소장이 1일과 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